Hops News. 한양대학교 ICPBL 교수학습센터에서 2023년 한양대학교 교육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12월 1일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장소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ICPBL 교수학습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SML 코리아에서 원데이 글로벌 멘토링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행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며 W브릿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젯 인재육성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2023년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간담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외교부 1층에서 진행됩니다.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에너지과학 외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3분경 군포시 금정동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일면식이 없는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등 부분을 두 차례가량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이 식당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일행과 착석해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둘이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B씨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도주했으며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모기업인 SK스퀘어는 최근 Q10의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SK스퀘어는 지난 9월부터 재무적 투자자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18.18%를 Q10의 지분 교환 방식으로 넘기는 방안을 두고 협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사는 어떤 비율로 지분을 교환하느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에 따라 SK스퀘어는 새 투자자 또는 지분 인수 희망자로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독일 제조업체 폭스바겐과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2030년까지 바티칸 내 모든 공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체 대상은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의 공무 차량뿐 아니라 건물 유지 보수나 정원 관리용 차량과 배달 차량 등 바티칸 내 모든 공용차에 해당됩니다. 이에 교황청은 이번 전기차 계약이 바티칸 탄소 중립 계획인 생태적 회심 2030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방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